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El corazón del hombre es un instrumento musical. Contiene una música grandiosa, dormida, pero está allí, esperando el momento apropiado para ser interpretada, expresada, cantada, danzada. Es a través del amor que el momento llega. Un hombre sin amor nunca conocerá qué música ha estado llevando dentro de su corazón. Es solo a través del amor que la música comienza a tomar vida, se despierta y deja de ser un potencial para convertirse en realidad. La profunda herida de tu corazón, una por una no la soportes tú sola. Nadie te culpará, estará bien ser tú misma. Vuela lejos hasta llegar a la cima, vuela por siempre, pues continuaré iluminándote. Cuidaré de tu futuro, no importa dónde vayas, te seguiré deseando lo mejor, te protegeré por siempre. Thank you. Cuando estoy contigo quiero detener el tiempo. En días nublados, en días buenos, en todas las situaciones quiero estar junto a ti. Sin ti en este momento no podré vivir más. Tú haces mi día, todos los días. Aunque sea solo por un día, si no te tengo a mi lado, no podré soportarlo. Nothing. Li Ji Huang. Trato de ocultar mi cara de ti, como si no fuera nada, pero no puedo engañarte. Mis sentimientos son cada vez más obvios. Debería simplemente decírtelo. Double Trouble Couple. Mamamo. Double trouble, cover. 아직 아무 죄가 너무 많은. 정인으로 나는 더블 감출 수 없다는 건 true 자로 자꾸 생각해 나 너에 대한 스토리가 끝도 없이 그려져 유난히 내 취향은 확고해 어려운데 멀쩡해 보이는 모습과 다른 반전의 매력을 느끼네 뭘 그리 놀래 생각도 못했어 눈 감아도 다 보이는 걸 No se toca, pero se siente. No se hace, pero se construye. No se planta, pero crece. No se busca, pero se encuentra. No se pide, pero se entrega. No se explica, pero se entiende. No se piensa, pero no se olvida. Solo nosotros dos lo sabremos. Estaré contigo todo el tiempo, bajo nuestras dos respiraciones. Bajo la misma ola, caeré en tu interior. No voy a dejarte ir. Another night. Don't Jay. Okay, no más suma. 울고 있는 거야, 왜? 또 넌 아픈 사랑을 하니? 지난 기억을 왜? 끊어내질 못해. 세상은 전부 너긴데 지금 넌 나의 품이 필요해 지친 너의 여린 어깨에 옮길 전할 수 있게 편히 감사 안을게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이젠 혼자 두지 않을래 You don't have to spend the night You don't have to spend the night alone You don't have to spend the night 이젠 혼자 두지 않을래 You don't have to spend the night You don't have to spend the night alone You don't have to spend the night 절대 혼자 두지 않을래 지금 너와 나 이 밤은 절대 깨지 않아 함께니까 내 심장 마초까지 전부 줄게 다 널 웃게 만들 거야 말해 뭐든지 다 Love is 원래 그런 거래 쳐주는 게임 너 원하니까 깨고 이 바보가 된다 위해서 나 우리 감사한 밤의 공기에 작은 너의 여린 손 끝에 온길 전할 수 있게 Take it. 꽉차버린 시간들로 모두 채울래. 낮은 내 숨가 너랑 눈물가 속에 빠져들어가. 절대 혼자 두지 않을래. You don't have to spend the night. Escucharé cada palabra que digas, la historia de una parte de tu corazón. Te prestaré mis hombros, si quieres llorar, puedes llorar. Tal vez esto es amor, no lo sé, tal vez esto sea amor. Me cuidaste en tu día a día, mi corazón tembloroso me dice en silencio que quiero verte. Thank you. Bab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 veces es adorable y a veces es raro. Incluso tú no lo sabes en absoluto, pero solo hay una cosa que quiero. Quiero que te acerques a mi corazón. Flooding. Hong Dae Hwang. Saranseureowo. Daeron isseumye. 너조차도 널 다 모른다니까. 그래도 말야 오직 한 가지 내 마음 가까이 보내고 싶어. 참아왔던 시간들 폭소로웠던 마음들 떠오르지 않을 만큼 빛나는 단 한 사람. 둥둥 높이 떠올라 동동 두 발을 주위를 맴돌아 사뿐 다가와 말을 꺼내요. 설레는 이 기분. 한 발 다가가 아니 도망가. 나조차도 내 맘 모른다니까. 그래도 말야 좋아할수록 신기한 미소 사올라. 스치고 간 바람들 툭 터질 듯한 눈물들 떠오르지 않을 만큼 빛나는 단 한 사람. 둥둥 높이 떠올라 동동 두 발을 구르네요. 떨리는 내 맘은 빙글주의 저기 온통 다 너인 걸 들어볼래. 나는 둥둥 구름 위로 나 성큼 걸어가 부르네요. 달콤한 이 순간 싱그둥는 너에게 살짝 다가가 말을 꺼내요. 널 사랑해 봄봄 바람 타고 En este mundo blanco y negro, tú eras el único rayo de luz. Por favor, aparece en la lluvia y ven conmigo. Brilla con fuerza dentro de mí. Rain, Taeyeon. 속에 얼룩져 색이 바래질까 점점 깊어가는 이 밤 잊지 못한 약속 따뜻했던 corazón y mi alma. Eres mi todo, para toda la vida. Incluso mil palabras no son suficientes para decirte que si naciera de nuevo te escogería a ti. Tienes que ser tú, para toda la vida. For life. EXO. For life. 지켜줄 거야 for life. This love, this love, 영원히 끝나지 않아. I'm never gonna let you go. Giving you my heart and soul. 넌 삶의 전부야 for life. Oh, 다시 태어난대도 난 너. Yo te encontré entre tantas personas numerosas como las estrellas. Como si estuviera soñando, nos reconocimos el uno al otro. Estaba abrumada por brindar tanto amor, que al recibirlo de vuelta, todo fue como un milagro. Nos encontramos entre tantas personas tan numerosas como las estrellas. Nos enamoramos y nos separamos de nuevo. Incluso si el tiempo pasa, podríamos encontrarnos nuevamente si nuestro amor fue destinado. Si yo fui tu milagro. Meet him among them. Lee Sung-hee. 기적이었음을 자꾸 다시 멀어지고 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우리 사랑 ¿Lo sabes ahora? ¿Lo has notado? La forma en que te miro está cambiando lentamente. Puede parecer la misma manera de hablar, pero hay un significado oculto diferente. Palabras que no podría decir. Sal conmigo. How would it be? Standing egg. ¿Ya 혹시 눈치채진 않을까 조금씩 변하고 있는 눈빛 늘 같은 말투 같지만 숨겨둔 의미는 다른 것 눈치만 보면 못했던 말 나랑 사귀자 너를 사랑했다면 우린 어떨까 그때 고백했다면 우린 어떨까 지금보다는 편안했었을까 좀 더 기다려보면 그건 어떨까 여전히 네 옆에 친구로 남아 기다릴게 기다릴게 이대로 이대로 하고픈 말 넘쳐나 친구 아닌 연인 사이로 머리 안에서 정리한 게 그냥 맘 이끄는 대로 너를 사랑했다면 우린 어떨까 그때 고백했다면 우린 어떨까 지금보다는 했었을까 좀 더 기다려보면 그건 어떨까 여전히 네 옆에 친구로 남아 기다릴게 기다릴게 이대로 이젠 내 감정을 쏟아낼 거야 숨겨만 두고 싶은 마음은 아니야 이렇게 내 안에 두면 다 터질 것 같아서 두 눈 감아도 네가 보여서 두 눈 떠보면 너만 보여서 이렇게 같이 날 구원해줄 사람 너라서 당장 내가 간다면 너는 어떨까 혹시 후회도 달려갈 테니 두 팔 벌려 날 안아줘 그대로 Empecé a mirar al suelo más que al cielo. Es difícil incluso respirar. Extiendo mi mano, pero nadie la sostiene. Soy un loser. Big Bang. Loser, 외톨이, 센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너.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넌. I'm a 솔직히 세상과는 어울린 적 없어. 홀로였던 내게 살았다위 벌써 잊혀진 지 오래 저 시간 속에 더 이상은 못 듣겠어 해망쳐 사랑 노래 넌 하나나 그저 길들여진 대로 각본 속에 노란하는 슬픈 비에로 난 멀리 와버렸어 I'm coming home 이제 다시 돌아갈래 어릴 적 제자리도 어디부턴 간 날 yeah.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넌 배는 여자들과의 내 실수 하룻밤은 사랑하고 해 뜨면 실증 책임지지 못할 나의 이기적인 기쁨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지금 멈출 줄 모르던 나의 위험한 지추 이젠 아무런 감흥도 재미도 없는 기분 나 벼랑 끝에 혼자 있네 I'm going home 나 다시 돌아갈래 예전의 제자리로 언제부턴 가난 yeah.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만 해 웃어보지만 그 아무도 날 알아주질 않네 I'm a loser 외톨이 센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넌 내려놓고 싶어져 I wanna say goodbye 이 길의 끝에 방황이 끝나면 우리 후회 없는 채로 틈은 감을 수 있길 Loser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모자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난 I'm a loser I'm a loser I'm a loser hey. I'm a loser El amor da las fuerzas necesarias para lograr lo imposible. Nada es inalcanzable para quien experimenta el sentimiento más mágico que existe en el mundo. Porque cuando se ama, se hace con todas las consecuencias. No importa la distancia ni los obstáculos. Cuando se quiere a alguien, el alma se entrega sin condiciones. Duele saber que a pesar de que siga esperando, al final todo será en vano. Tengo que sostenerte cerca, no puedo dejarte ir. Yo todavía quiero tenerte en mis brazos. Te extraño. Chadobles. Super Junior. K.R.Y. 너무나 쉽게 풀어진 우리의 새끼 손가락 이제 혼자가 된 약속 한동안 아플 것 같아 너의 모든 것들과 닮은 모든 것들도 헛된 기대는 날 아프게 할 뿐인데 놓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널 안고 있는데 보고 싶다 숨을 쉴 때마다 떠오른다 자꾸 눈에 밟히는 너와 사랑했던 날들을 다 지우면 나 주위 없는 그림자처럼 헤매이듯 저 바람결에 스며가겠지 난 건넨 적이 없는데 내게 너에 관한 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꼭 끌어안고서 널 앓고 있는데 보고 싶다 숨을 쉴 때마다 미치겠다 Muchas gracias por habernos acompañado en esta emisión de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amente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 Hola a todos, soy DJ Eli y los invito a todos a que escuchen El Tiempo del Corazón. Todos los jueves a las 8 p.m. hora del Centro de México. Ah, y no olviden escuchar la repetición los martes a las 10 de la mañana. Créanme, con nosotros no les faltará el amor. Reciban saludos de las genialosas voces sexys de DJ Diego y DJ Misael. Hasta la próxima.